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제4장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3절 328쪽입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모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갈피갈피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주째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본문을 좀 해설을 하자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옥중에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인해서 갇힌 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네 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기독교 교리의 위대한 진술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와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진술한 후에 3장서부터 4장까지는 실제적인 신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첫 시작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이제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라. 땅 아래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권고로 시작을 하면서 3장에서는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며 사는데 위의 것을 바라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4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골로새서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데 신자는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하늘 높이 주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니 영광 가운데 계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구원의 기쁜 사실을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비록 이 땅에 살고 육체와 결별할 수 없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사람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다가 갇혀서 옥에 있게 되었고 옥속에서도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사명은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사명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고 이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신 동시에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 되어 하늘나라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키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구주로서 이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공통된 머리가 되셨을 때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교회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전파하는 이 없이 어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으며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들을 당신의 사랑을 먼저 맛보고 당신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아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 쏟아부어집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도성이신에 대해서 감격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있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전파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사랑에 불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전도의 헌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가 오늘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에 비하면 골로새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사도가 이처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내려갔던 것은 이것에 관해서 흔들릴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죠. 편지를 받은 대부분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은 것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될 때쯤 되어서는 소위에게는 영지주의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히랍의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를 합쳐놓은 사상인데 기독교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한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머리이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독론 사상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한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허망한 교리를 전파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대사도인 바울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어리기 짝이 없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비교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겠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사도로 지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에는 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구변의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랍 철학자들조차도 그의 변론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능력은 위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심어주었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 병자를 고치기도 하는 기이한 역사를 가졌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그 뛰어난 사도가 어리기 짝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사도가 이렇게 어리기 짝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느모로 보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지 자신도 잘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교인들에게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 꿇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무릎 꿇은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의미에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지만 무릎을 꿇었을 때에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할지라도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은 골로새 교인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도우시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그것은 곧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차할 정도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 한참 신앙이 어리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정말 연약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처지이니 너라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부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1851년 미국의 로체스터라고 하는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시에 훌륭하게 쓰시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신학으로부터 좀 벗어난 신학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착한 전도자였습니다. 로체스터라고 하는 시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 전도 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개의 교회가 있었답니다. 한 교회는 교인과 목사가 싸워서 법정에 고소된 상태이고 또 두 교회는 이제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교인들이 궁리를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찰스 피니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집회하면서 1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사람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도하던 아벨 크롤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찰스 피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확성기도 없고 대중 매체도 없던 시대에 이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 50만 명쯤 될 것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추산을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두 알지만 아벨 클러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벨 클러리는 이제 이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개심을 한 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일생 사는 동안에 이 찰스 피니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벨 클러리 이 사람은 하루에 13시간씩 이 찰스 피니의 설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13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오그러진 다리를 펴기 위해서 누워 있어야 했다고 하니까 그는 정말 자신의 육체의 고열을 짜서 피니의 설교 사역을 위해 기도로 헌신하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적인 기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만드셨고 부흥을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보사역의 기도의 사역의 필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성과가 매우 미미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애쓰고 많이 힘쓰지만 그러나 열매가 별로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에서 우리들이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그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맨 처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할 문이라고 한 이 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해석이 두 가지인데 이 문을 복음의 상황이라고 보기도 하고 혹은 사람의 입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도할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에 적합한 상황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려고 각오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상황이 열렸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 같은 곳에 복음 전파할 상황이 잘 안 되고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죠. 몇 해 전에 터키의 선교사들 집회를 갔었습니다. 60여 명이 모여서 저의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모두 토로하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뭐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는 선교사 수가 그리스도인 수보다 많은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는 700명이었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평신도는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많이 낮아서 그래도 선교사와 그 다음에 평신도의 비율이 1대 2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한 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 광경을 거기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 그래서 가보면은 선교사들이 모여 있어요. 반주자도 선교사, 안내위원도 선교사. 엄밀하게 말,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수시로 투옥되고 추방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터키 같은 데서는 선교를 한다기보다는 선교할 날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시간이 많아요. 왜냐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야지 바쁜데 꽁꽁 묶여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집회가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모여라 그러면 쫙 모일 수 있는 나라예요. 베트남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는 더 심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가 둘이 있는데 바로 북한하고 바로 미얀마라는 나라 아닙니까? 절대로 그거 못 열게 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군부들이 독재를 하니까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서구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 철저히 박해를 하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선교할 기미가 보이기만 하면은 철저하게 구속합니다. 그래서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이나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들은 각기 전부 다 선교사로서 그 신분을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그 선교사인데 분명히 갔는데 무슨 뭐 빵 공장 사장 또 무슨 여행사 전무 뭐 아니면 무슨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오파상 어? 한국에서 좀 이렇게 뭐 밀가루라도 좀 몇 개 의자라도 몇 개 실어 날르고 이렇게 해서 그 영업 허가증을 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분을 위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힘들게 복음이 전파되죠. 북한 선교를 어떻게 좀 해볼까 해가지고 북한을 여러 번 넘나든 분한테 한번 선교의 길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서 다 하는 이야기지. 선교는 무슨 선교를 합니까 거기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역을 가서 가까이 있는 공산당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은밀하게 두세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다곤 하지만 그건 지극히 희귀한 것이고 오히려 그 자체 안에서 옛날부터 믿어오던 사람들이 지하교회가 있는 것은 상당한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북한을 들어간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 그 이북에다가 타과서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타과서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재석가랑 다 싣고 가서 거기에다 이제 타과서를 잘 차려놨더니 누크 갈 때는 다들 농장에 나가고 일하는 그 저기 그 노동자들 애들 불쌍한 애들 데려다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전부 다 당 간부 애들이 들어왔대요. 왜 그러냐니까 그 유치원이 그 도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이야. 그러니까는 노동자들 애들을 거기 보낼 리가 있냐. 당 간부 애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진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전부 다 뭡니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복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옥속에 갇혀 있었거든요. 전도할 문이 활짝 열려져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왜 지금 옥속에 갇혀서 이 편지를 애절하게 써내려가고 있었겠습니까? 전도할 문이 닫혀 있고 닫힌 속에서 애를 쓰다가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구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의 복음 전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가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바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하는데 그 참회가 그 어떤 단어냐 하면 그 아녀자들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꽉 하게 되면은 자기 낳고 싶은 날짜 정해서 낳는 게 아니라 때가 딱 차면은 애가 나오듯이 바로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나라가 만약에 삼지사방으로 나뉘어지고 수백 개의 나라로 찢어져 있었더라면 아마 복음이 그렇게 전파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통일이 돼요.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이 드니까 언어를 다 통일시켜버려요. 그 히라보로 다 통, 쉬운 히라보로 다 통용이 돼요. 태어나자마자 두 개를 배워야 돼. 자기네 나라 말 배우고 만국 공용어 히라보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영어하고 자기네 나라하고 공용어 쓰는 것과 같은 세상이 되니까 어디 가든지 말이 다 통해. 그래서 나라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금 걷어들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느니 길을 뚫는 거야. 길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질풍처럼 그 길로 달려가서 한 번에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범죄가 사라져. 어디서 누가 도둑질한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 길을 타고 쏜살같이 포졸들이 달려가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행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길 닦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에 같은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그 엄청난 핍박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화해 정책을 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을 믿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고 황제에 대해서 욕하지만 않으면 봐주죠. 그렇게 된 게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할 문을 열도록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문을 안 여시나? 안 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당신 혼자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뭐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거죠. 비유를 하자면 기차가 어디든지 다 가잖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기차도 봤잖아요. 그죠? 땅 속도 지나가고, 바다 속도 지나가고, 강 밑바닥도 지나가요.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철로가 있어요, 철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 혼자 열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930년대에 무디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명의 신학생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 둘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교수님들까지 모이기 시작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300명이나 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 기도 모임 중간에다가 커다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사회자가 한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할 지방을 가리키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기도 모임에서 지도를 타고 지나간 손가락을 따라서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자기를 바치는 헌신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능력은 바로 이 중보기도의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함께 또한 이들과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면서 빗장이 열리고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의 시골교회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교회 세워지고 나서부터 바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왜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됐냐면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을 앞둘 때가 됐는데 미국인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원에 왔습니다. 대학 항상 시험을 봐서 학점을 따는데 이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숙제를 내줬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전체 펼쳐 보이면서 사방 4km 안에 100가구 이상 모여 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면 자립할 수 있는 곳이 530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 교회가 없다. 그것을 무교회 지역이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국교회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국 PCA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선교구에서. 그러니 너희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에 가서 선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그 무교회 지역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가서 보고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각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눈치 빠른 학생들이 이 경기도 가까운 데 있는 데는 그냥 땡 하자마자 가서 다 찍은 거야. 그 보니까는 나는 저 강원도 동해 있는데 어디가 하나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바쁜데 돈도 없는데 그 가난하던 시절에. 그래서 백금산 목사하고 둘이서 한 짝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그저 동해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말이 동해시지 말이지 거기서 버스를 타고 막 한없이 들어가는데 나라도 교회 안 나오겠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에 먼저 갔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무교회 지역 전도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목회자가 아주 굉장히 우리를 아주 업수히 여기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저는 눈치가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백금산 목사는 거기 왜 전도 안 합니까? 전도하러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유 그 목회자가 아주 불편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그 서울에서 신학생들이 와서 거기 전도 상황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나 같으면 전도사 시켜서라도 본거라도 좀 태워주겠어요. 4km를 거기를 그냥 버스를 타고 걷고 해가지고 갔어요. 진짜 거기 한 100여 가구의 마을이 예쁘게 모였는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목회자 이야기도 또 아직도 들을 만해요. 열심히 전도하러 갔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절대로 안 믿는다 이거야. 당신들 몰라서 그렇지만. 그래서 가서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아름답게 모여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이 영혼들, 물론 맞을지도 몰라요. 강원도 산골에서 워낙 강팍해서 예수 안 믿을지 몰라. 그러나 어디 가면은 기다렸다는 예수 믿는 동네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하다못해 창고라도 하나 빌려서 십자가 세우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우리 모두 이렇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 전도지를 떠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도 생각했어요. 아,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런 데가 500몇 군데나 있구나. 어? 한 교회가 하나만 파송해버리면 금방 530개로 끝날 텐데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면은 내가 이 무교회 지역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워진 그 이듬해서부터 우리들이 15명이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이게 무교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숫자를 좀 늘려서 40여 명이 두 군데로 나눠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너무 크지 않냐. 그래서 청년 교역자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30명씩 한 교회씩 해가지고 120명을 전도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가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마침 전도 진도 지역에서 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강도사 한 사람이 이게 우리 본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일깨우기 위해 가지고 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게 또 뭐 자기네 동네 명예를 실추시켰대나 뭐 발칵 부딪히고 뭐 그 포스터를 붙이고만 열린 교회 물러가라고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물러가느냐 뭐. 그래가지고 뭐 생난리가 났었습니다. 하여튼 뭐 생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청년들은 가서 그저 기도하다가 가서 열심히 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칵 뒤집히면서 열린 교회 가지도 않은 열린 교회 물러가라 그러고 말이지 막 교회 홈페이지에 막 오고 편지가 오고 막 군청으로 막 투서가 들어가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그때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덕분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였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실수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 막 그냥 열렬하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고 열렬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동네는 못 가게 됐는데 그 동네보다 더 좋은 마음이 열려있는 다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러게 해가지고 거기서 120명이 가가지고 제가 거기 직접 보러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정말 거기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거기 갔더니 청년들이 모두 한 번씩 벼락 맞은 사람들처럼 넋이 이렇게 나 여러분 은혜 받으면 넋 나가는 거 아세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맞은 그 번개 맞은 병아리 모양 쭉.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 기도가 도저히 불가능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전도할 문을 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도 기도로 간절히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 간절히 기도하면 돌아와서 열매가 맺혀져. 그래서 결국은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그러면서도 복음의 위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한 비밀들을 쏟아놓게끔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비밀이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 그거 어떻게 말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33일 동안 사셨는데 그것이 2000년으로 살고 있는 우리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수시로 안 믿겠다고 결심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질문 같은 거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습니까? 모범 답안을 다 가지고 지나가도 항상 그 모범 답안대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언변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워요. 신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 저는 원래 성격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세 사람만 모이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두 사람 앞에서도 떨었고 여학생일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서도 떨었지만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뭐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다풀다풀하게 이야기하고 껄껄거리고 떠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그냥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오랫동안 우정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되게 그런 것이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한 10시 반이나 뭐 그 정도 돼서 뭐 10시 반도 넘죠. 뭐 11시쯤 돼서 저 전철을 타고 오는데 아이 그 처음 마음속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막 꽉 쿵쾅쿵쾅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면 그래서 아유 성령님도 때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리고 그날 그냥 갔어요. 근데 다 집에 갔는데 그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또 됐는데 전철을 딱 탔는데 11시 좀 덜 됐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다 앉아있고 한 너댓 사람 서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막 전화되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서 이제 자고 다 인상 쓰는 얼굴로 자고 그러잖아. 근데 또 그 맨 이쪽에 맨 그 끝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또 아, 내가 전해야 된다. 너 전해라. 이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아우, 나는 안 돼. 근데 결국은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서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하. 주여. 다 쳐다보는 거야. 아니, 근데 원래 그 물건 팔러들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불러도 잘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아, 큰 소리라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막 자다가 딱 일어나서 그냥 시선이 쫙 모이는데 이게 완전히 주일학교야. 이게. 쫙 쳐다보고. 그 다음부터 뭘 얘기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난 옆에서 내가 하는 거 이러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청산유수같이 쭉 쏟아져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당신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지금 쩔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한 2분 했는데 딱 전파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다음 칸으로 가야지. 다음 칸으로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저쪽 끝에서 그 한 대여서로 안 쳐다봐.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거기서 또 쭉 하니까 전파됐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학교에 가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랬어요. 여기 전도지 찍어놓은 거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창고에 전도지가 엄청 쌓여 있는데 요만큼만 달라 그랬더니 한 박스를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이게 지금 처치를 못해서 지금 이게 굴러다니는데 많이 가지고 가라고. 얼마든지 줄 테니까 가지고. 가방에 하나 같은 거 가지고 왔는데 전도사들하고 같이 이제 조용히 이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딱 떨어져서 야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전도하자. 내가 떠들 테니까 너희들은 이거 논하줘라. 그래가지고 넷이서 간절히 기도. 여학생도 둘이 있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외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음 칸으로 따라오는 거야. 내가 따라오고 그래도 뭐 전도사인데 그 좋은 일 하자 그러는데 뭐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랐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상하게 나하고 같이 그 하교를 안 하려고 그래. 한 학기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근데 나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를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저녁 수업 끝나면은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이상한 상황이라도 벌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는 채플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집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주셔서 입에 촥 마치 이렇게 기름을 바른 것 같아. 그냥 샥 문장 하나 끊어지지 않고 1분 30초 내지 2분 동안 쫙 나오는 거야. 탁 나오는 그게 바로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축구선수가 공을 몰고 다섯, 여섯, 일곱 명을 제끼고 하프라인을 넘고 페널티 에어리아까지 들어가서 슛을 쐈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간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걸 준비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꽉 하고 복음의 비수가 꽂혀진.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유창함을 누가 주시냐 하면 성령님께서 주신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인하여 뭐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장래가 촉망되는 종교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륙지친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고 마치 이 세상의 가장 만물의 찢기와 같이 더러운 사람으로 하찮게 여김을 받으며 오늘 이렇게 옥속에 갇혀서 사형의 종소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꿈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지금 매임을 받았던 것은 복음 때문에 매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서라도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인하여 갇힌바되고 매임바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가치에 대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고 씩씩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의 영혼도 하나의 영혼이고 시골에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일 모레 죽을 날을 앞두고 촛불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노인들도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한 영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젊은이들은 들을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 시골 구석에 누군가 가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외국 오지,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외딴 곳에 우리가 아니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그것이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매임을 당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매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시키겠고 누가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자유스러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고 누군가 가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파하러 갈 뿐 아니라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 속에 이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권세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이 만천하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외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동토의 땅에 복음의 문을 여시도록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의 가슴에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불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헌신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의 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연약한 신자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오니 주여 우리로 이 친히 이 일을 위하여 수종들게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기도의 마음을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하나하나가 주님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희에게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모두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의 날을 예비하며 주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드려 남은 생에 얼마만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다. 아멘.